7, 8월 해양체육월간을 계기로 위원회 송중앙기관 일꾼 수용 경기가 19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의 창광운 수용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경기는 4개전으로 나뉘어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.